우리나라의 평안북도에서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 최전방인 한북도 북부 피해받고 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도재신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 일꾼들이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라군기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유압식 굴착기들을 생산하여 피해복구 전선에 떠나보냈으며 봉화화학공장의 노동자들은 생산을 다그치면서 소못, 담요, 집기류 등 20종의 수천점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했습니다. 도수산관리국의 일꾼들과 산하단위 정업원들도 성의껏 준비한 많은 건설용 자재들과 식량, 옷, 신발, 학용품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신의주시, 동림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서도 지원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신의주 철도분국의 일꾼들과 수송조원사들은 날마다 수송실적을 올리면서도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